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숭의 미아리. 계속하여 존선행 류일차. 기적소리 울리며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자들. 그대는 승리의 애설문 가슴으로 저 과점을 머물어도 벗고 그대는 승리해 웃으며 땅 그 밑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. 승리 승리를 위해 한 목숨 다 바쳐 싸운 영웅들의 그 위후 그 정신 우리 이어가리라. 더 말이 못하랴 모든 아들 대신 승리란 이 말을 안고 산 여인들 승리의 모든 것을 성스러이 바친 수많은 무명전사들. 승리 승리를 위해 한 목숨 다 바쳐 싸운 영웅들의 그 위흥 영웅들의 그 정신 우리 이어가리라. 전승탑에 승리의 기폭으로 서 있는 용사들이 우리를 부른다. 백 백승의 보고금이 선군의 정대로 승리만을 떨치요 가리. 승리, 승리를 위해 한 목숨 다 바쳐 싸운 용들이 그 위후 용들이 그 정신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